좋은 날, 행복한 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뜨란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보니까요, 꽃가루가 차 유리에 가득 있었습니다. 이 봄철 되면 꼭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뭐 황사도 있고요, 미세먼지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꽃가루입니다. 어제 제가 기분 좋게 세차를 했는데 이 꽃가루 때문에 차가 도그랗게 됐습니다. 자, 이 워시액을 뿌리고 나서 또 와이퍼를 가동을 하고 앞을 봤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뿌옇던 앞 유리창이 그래도 깨끗하게 잘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가지 먼지 같은 또 꽃가루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솜씨, 그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좋았더라. 만들어주신 세상 그가 보시기 아주 좋았는데 우리 지은 죄인하여 어둠의 것으로 다 잃었고 맑고도 깨끗한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생명 가득했었는데 우리 지은 죄인하여 그 안에 생명들 다 잃어 어둠에 잠긴 세상 문화 생명 잃은 그 모든 것 타락해버린 곳

2017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4월에는 용서를 깨웁시다. 용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피에미는 풀어주다를 의미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동시에 용서하는 자신을 풀어줍니다. 즉 용서는 용서받는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선물인 동시에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를 한글로 쓰자면 고작 아홉 획수에 지나지 않지만 실천하자면 적어도 99번은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참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상흔은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창조적인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며 얼어붙은 땅을 치유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심어지는 곳곳마다 용서의 꽃이 피어 하나님의 봄동산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 드리는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에서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나블러스 숲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부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아 한방 천연 샴푸 세트와 치약 세트,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푸드앤웨이브가 만드는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초대권, 가영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머 뷔페식당에서 가족식사초대권, 이롬 황성주 생식에서 셀푸드 생식과 국산콩 두유,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과 금모래 해수욕장이 보이는 내 마음의 봄 펜션 숙박권, 실제 미국 뉴욕을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클리시의 수강권, 몸에 좋은 대두를 갈아 반죽해 오븐에 구운 영양간식 동아우치카의 소이조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를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시간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의 참 친구인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 한 사람의 이러한 친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친구로 삼으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을 겁니다.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혀 알려지고 있는 화가였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가난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철학자 루소와 자기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를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림 한 점 팔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냉방에서 그림을 그렸고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지. 밀레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인 루소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 그림을 이해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 이 돈을 받게나. 루소는 두툼한 지폐 뭉치를 밀레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난 접목하고 있는 농부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훌떡 지났습니다. 멜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낮은 그림 한 점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림인가 자세히 보니까 멜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멜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던 것이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멜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하지만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친구 세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된 친구 한 사람이라도 소유하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면은 그는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저 마시고 주님이 부르는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재원 목사님 5분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받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청취 소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행복의 뜰 안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사랑의 뜰 그송 예송 자 그송 유송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혜영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계속 아 참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네 오늘 정말 날씨 화창하고 그렇죠?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낮 기온도 좀 네. 많이 높아진대요. 저 따뜻한 거 정말 좋거든요. 아, 추운 거보다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아, 저도요. 아, 저도 그러세요? 아, 네. 네. 추운 건 정말 싫습니다. 봄이 좋습니다. 요즘 꽃도 정말 많이 만발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종류별로 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요. 이렇게 아름다운 울긋불긋 또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이름은 자, 모르겠어요. 이, 저도 네. 잘 몰라요. 철쭉인가? 뭐 개나리랑 벚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군요. 네, 전 목련까지 압니다. 아, 아, 네, 목련. 자,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 많이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구속뉴송 이런 코너죠? 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저희가 귀한 찬송가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이 찬송가 들으시고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차 없이 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이 찬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또 보내주시는 분 중 저희가 또 두 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여러 선물이 있는데 오늘은 네. 제주도 숙박권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화이팅. 네. 네. 자,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찬양인지 귀를 쫑긋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름다운 플랫 멜로디. 아, 네. 아니, 굉장히 좋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네요. 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플룻 분은 자매에 대한 로망이 좀 네. 있으셨다고. 아니, 방송에서.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이 찬송가 배경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요즘에 그 극동방송 보험상화경연 대회에 한참 지금 예선 진행 중인데. 아, 예, 그렇죠. 거기서도 제가 비슷한 사연을 들어서. 어떤 사연을 들으셨어요?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곡의 작사자인 조셉 스크리버는요, 예.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 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문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예. 이 기간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대학 졸업 후에 교직에 몸을 담고 있을 1843년에 그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결혼식 하루 전날 그의 약혼녀가 말을 타고 그의 집으로 오다가 그만 말에서 강으로 떨어져서 익사하고 말았고 그는 이 사고를 강 저편에서 지켜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스크리브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 포트호프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신앙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그는 두 번째 약혼녀인 캐서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그녀는 4개월 동안 폐렴으로 아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약혼녀를 잃은 고통을 잊기도 전에 또 설상가상으로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 중에 그는 메모장을 만들어서 한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찬송시가 바로 이 곡의 작사, 가사입니다. 그의 일련의 커다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죠. 이런 상상하기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신으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과일이나 채소 찌꺼기를 던지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연행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향인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이미 오랜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 남루해진 그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과 조소를 보내는데 이때 이 찬송시의 3절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라는 그런 구절이 쓰여지게 됩니다. 스크리븐이 병을 앓고 있을 때 한 이웃 주민이 우연히 이 찬송시의 원고를 발견했어요. 이 이웃은 찬송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이웃은 스크리븐에게 왜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요. 스크리브는 특별한 슬픔의 때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이 시를 썼고 다른 사람에게 읽힐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찬송시를 쓴 것이 사실이냐고 다시 묻자 그는 주님과 내가 같이 썼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참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던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찬양이 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저희 그 보험성화 경연대 예선 때 오셨던 분 중에서도요. 예, 예. 이런 약간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어요. 네. 예, 그렇지만, 정말 그 이 스크립은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계속해서 연주 좀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선물 받을 분 또 정답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아니야 짐.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네. 네. 그 가사만, 그 저희 제목만 네. 들어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죄짐을 맡으신 분이 계시다는 게 그 자체가 우리 또 주님이 이렇게 맡아주신다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네. 빨리 드리고 싶은데 어쩜 그렇게 또 다시 가지고 오는지요. 그렇죠. 네. 뭐 인내하신 구세주여도 있고 또 아이고. 뭐 오답도 있습니다. 네.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말 많이 맞춰주셨어요. 자, 두 분 선정했어요. 네. 오사구사님.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세상 친구 멸시하고 아까 그 대목이죠. 예, 예.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내를 좋아해서 아. 많이 울곤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멸시할 때가 많아요 하셨어요.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분 더. 네. 또 한 분은요. 김명옥 님이세요. 네.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음으로 사랑해주신 가장 좋은 네.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제주도에서 머무르실 수 있는 숙박권입니다. 숙박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주소 성함 꼭 두 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신다고. 아,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네. 그런 모습을. 또 주님만이 제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친구임을 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네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예. 고백해 주셨어요. 이정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또 친정 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그런 찬양이라고 아, 네. 듣고 계시네요. 소름이 쫙 돌고요. 들으셨대요. 6760님.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품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지막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드란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